프랑스어 중에는요, 메라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마음을 쏟아붓는 걸 말하는데요. 요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누구보다 진심인 일 있으신가요? 마음을 쏟는다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군가의 눈엔 별거 아니지만 좋아하는 노래들만 골라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거나 내가 먹을 한 끼 밥상을 근사하게 차리는 것도 진심일 수는 있는 거겠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일을 찾아보자고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즐기고 싶은 시간입니다. 여기는 영스위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잠들다가도 모르겠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가만히 가라앉아 있던 마음을 꺼내보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속이면서 사니까 마음이 그래 참 이상하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 시간이 걸리나 봐 참 잔인하지 우리였다는 게 애써 외면할 수 없이 문득 그런 때가 와 이런 생각들이 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당연스레 나눴던 마음들도 쉽게 내어줄 수가 없어 이제는 많은 말들을 삼키고 내 전부를 내어줬던 그 순간을 yeah. 자주 그리워하곤 해 마음이 그래 참 이상하지 잊었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나 봐 많이 사랑했으니까 참 잔인하지 우리였다는 게 애써 외면할 수 없이 문득 그런 때가 와 이런 생각들이 다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얼마나 소중했는지 무얼 놓쳐버렸는지 참 잔인하지 시간이라는 게 다시 되돌릴 수 없이 문득 그런 때가 와 이런 생각들이 다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영스위트 첫 곡은요. 개코 그리고 권진아의 마음이 그래로 시작했습니다. 메라키라는 말이 혼을 담거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을 한다는 건데 요즘 그런 일 있으신가요? 저는 뭐 영스를 할 때만큼 정말 우러나서 하죠. 진심을 다해 우리 완소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도 진심을 다해서 좀 저의 모든 에너지를 보여드리려고 하죠. 네. 뭐 연습도 그렇고

발레리노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소년 빌리 엘리어트가 있습니다. 이 소년은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행운을 빈다 빌리.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월 13일까지 대전 디큐브 아트센터. 웬디의 영스트리트. Your English teacher Wendy's back. Are you ready for today's class? Well, I'm ready. Here we go. Today is Wendy. Today is Wendy. 손티처의 영어 교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윤예진님께서 배워보고 싶은 영어 표현이 있다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Teacher,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 줄임말이 있잖아요. TMI, too much information, 굳이 알 필요 없는 과한 정보. 그리고 케바케, case by case,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OOTD, outfit of the day, 오늘의 패션, 이런 줄임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외국에서도 쓰이는 줄임말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자주 쓰이는 신조어나 줄임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 TMI는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처음 알았고요. 야, TMI가 뭐야? 너 TMI도 몰라? 몰라, 뭐야? Too much information. 뭐야, 그게? 야, 영어는 아는데 too much, 무슨 정보가 많다는 거야? 그때 이해를 했고, 케바케도 case by case, 이것도 알지만 굳이 쓸 수 있다면 쓰지만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얘기할 수 있지만 막 자주 쓰진 않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그리고 OOTD는 Outfit of the Day 하고서 뭐 SNS에도 많이 올릴 때 많은 분들이 이거는 많이 쓰시는 표현이죠. 샵 뭐 하고 해시태그 뭐 OOTD 해서 Outfit of the Day 하고서 패션을 보여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저는 지금 외국에 안 간 지도 오래됐고 많이 안 간 지도 오래돼서 신조어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도 자주 썼던 그런 줄임말 같은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L 많이 아실 것 같아요. LOL 그 게임 롤 아니고요. LOL은요 Laugh out loud 해서 막 크크크크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랑 똑같이 약간 크크크를 영어로 변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OL, 소리내서 크게 웃다, laugh out loud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Oh my god, OMG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FR, 아세요? For real? 이 뜻이에요. 진심? 그래서 줄임말로 문자할 때도 FR 해서 For real?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IDK, I don't know. 그러다 줄임말로 써요. I don't know. 문자 보낼 때 특히 IDK, I don't know. 그리고 IDC,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이것도 다 줄임말을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래에도 되게 많습니다. ILY, I love you. 뭐 ILYSM, 뭐 I love you so much 이런 거. Thank you도 줄임말로 쓰죠. TY, thank you. 뭐 굳이 thank you까지 줄임말을 써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뭐 thank you so much, TYSM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TBH,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To be honest, 솔직하게 말해서 TBH, to be honest. 그리고 WBU, what about you? 이걸 줄임말로 WBU로 해서 너는? 넌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줄임말을 쓰고요. Never mind도 줄여서 씁니다. NVM, NVM에서 never mind. 뭐 상관없어 뭐 이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뜻으로 never mind 하고 이거는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요. GOAT라고 씁니다. G.O.A.T 이렇게 써서 Greatest of all time, 레전드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항상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뭐 문자를 할 때도 그렇고 염소 이모티콘을 대신 쓸 때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 G.O.A.T가 염소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 이거 스포츠 선수분들도 많이 붙인다고 합니다. GOAT, greatest of all time. 그래서 항상 최고이다 라는 뜻을 염소 이모티콘을 줄여서 쓸 때도 있고 GOAT라고 쓸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no cap. 캡은 모자가 아니라 아, 거짓말 아니야 완전 진심 진짜야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조어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원스타X의 노래에서도 No cap cap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가사에도 들어가는 그런 영어 줄임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만의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만 썼던 줄임말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완소분들 좀 멋있게 한번 써보세요. 문자 보낼 때 친구들한테 IDK 뭔 소리야 이게? I don't know도 모르냐? 야, 너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You don't know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티처의 영어 교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니의 I love you so bad. ILYSB. Hey, never felt this way. Can't get enough to stay with me. Sound like we got big plans. Let's drive around town on tin cans. And you need to know. Lenny, 레니의 I love you so bad. 손티처에게 배우고 싶은 영어 표현, 궁금한 영어 표현, 영손피치 Today's Wendy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우리 영스 가족분들은 뭐하고 계신지 사연 만나볼까요? 1804님, 엄마 심부름으로 마늘 까고 있어서 문자 안 보내려고 했는데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완디 식도에는 요정과 천사가 사나요? 완전 완전 최고라고 보내셨습니다. 어머 감사드려요. 요정과 천사라고 표현을 또 해주시고 아 또 마늘 까고 어머 마늘 까고 있다가 문자 보내시면 핸드폰에 또 그 냄새 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꼭 까먹지 않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늘 까는 거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1804님 화이팅! 4467님 완디 올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5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랑 결혼도 하고요. 예비 신부는 대리로 진급했어요. 연초에 너무 좋은 일들만 가득하네요. 같이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예비 신부님 대리로 진급한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결혼 축하드립니다. 겹경사네요. 겹경사.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연초에 이렇게 좋은 일들로 가득하니까 아주 스타트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자체가 좋은 일들로 아주 가득한 한 해가 되실 것 같네요. 네,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728님 완디 오늘 아내랑 같이 닭발 시켜서 먹기로 했는데요. 애기 샤워시키는 사이에 혼자 먹고 있었어요. 흥! 치! 뽕!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프셨나 보다. 기다리지 못하셨나 보네. 다음에는 우리 아내분께서 만약에 애를 샤워시킬 때 혼자서 닭발을 드세요. 그래도 다음번에 아내분이 깜빡하셨던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전에 또 애를 또 육아를 하셨다 보니까 좀 지쳐가지고 배가 또 금방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삐지지 마시고 맛있게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들 만나봤고 전 노래 듣고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김동률의 그 노래.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귀에 걸리는 우리 그토록 듣고 함께 불러대던 그때 그 노래 머리로 막아도 애써 귀를 막아 보아도 지나쳐야 하는 힘이 흘러간 지금 나는 다시 그때 그날로 감아주는 그 노래에

정찰제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서나 판매자와 구매자 간 이견이 생기기 마련이고 중고거래라면 더 그렇죠. 그 이유를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자기중심성에서 찾았답니다. 자기중심성이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특성인데요. 케인님만의 특별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적정가와 남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은 너무 오래 담아두지 않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마음주치 옹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감상하고 차곡차곡 컨텐츠를 쌓아가는 영스만의 너튜브, 웬튜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감성 폭발, 명품 라이브가 쏟아지는 시간이죠. 오늘의 웬튜브는요, 기호강 콘서트! 웬디 영스위트 금요일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 흰, 박혜원 씨, 그리고 하현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영스 가족분들을 위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가수 흰 박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피폴라의 보컬이자 싱어송라이터 하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흰 씨는 제가 정말 스쳐가기만 했어요. 아, 맞아요. 정말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정말 스쳐서 스쳐가기만 해서 인사를 급하게 드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이러고 그러고 끝. 맞아요. 이렇게만 인사를 드렸어서 오늘 이렇게 너무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현상 씨는 예. 제가 또 많이 듣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여가지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현상 씨 지난 연말에 세 번째 앨범을 발표했는데 앨범명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Calibrate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악기에 있는 버튼의 이름이에요. 건반에 있는 버튼의 이름인데 이제 보통 악기마다 기본 세팅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Calibrate라는 버튼을 누르면 거기 있는 세팅값이 모두 초기화되는데 약간 그런 초기화하는 의미로 좀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앨범명을 칼리브레이트로 했어요. 네. 제가 앨범을 다 들어봤었거든요. 워낙 좋아하니까 감사합니다. 좀 되게 색다른 느낌으로 되게 다가왔어요. 완전 그쵸? 그 음악들을 다 리얼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완전, 색다랐구나. 네. 작사 작곡도 다 본인이 정말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네. 다 하니까 그리고 또 약간 느낌도 전이랑 색깔이 조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옛날 저번이랑 되게 색깔이 다른데? 해서 정말 새롭게 들려진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이웨이랑 어떤 이의 편지라는 곡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흰 씨는 데뷔 후 처음으로 2월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연다고요. 그렇습니다. 영광이죠. 와, 전국 투어. 네. 와, 너무 멋있습니다. 준비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그냥 좀 아직도 어벙벙한 마음으로 그쵸.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첫 무대를 쓴다면 첫 무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또 첫 공연이 제 고향 인천에서 시작을 해요. 네. 더더욱 뜻깊은. 네, 17일 날 티켓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이게 바로 티켓팅이 바로 품절이 될 것 같은. 클릭 클릭 클릭. 여러분, 광클. 1분 만에 매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흰 씨 노래는 정말 라이브로 꼭 들어야 되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죠.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98년생. 오오 하현성 씨가 98년 9월생이시고 네. 범띠고요. 흰 씨가 98년 1월 15일 내일 생일입니다. 와. 이야 겹경사네요. 저 오늘 선물 받았잖아요. 네. 어떤 뭐 이 라디오를 출연하게 된 게 영스 가족분들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 생일도 아니에요. 아닌데 내 생일 같네. 20대 이제 중반이 되셨잖아요 두 분. 뭐라고 하셨나요? 혹시 나이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실 때가 있나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가요? 네, 뭐 저는 한 번씩 네. 먼저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아니, 저는 막내 동생이 네. 그 새해를 접어들면서 누나 이제 반오십이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 맞아요. 저희 막내 됐었어요. 네. 용돈을 끊어버릴 뻔했어요. 아, 그럴 때는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는 그런 말 안 하죠. 아 그죠. 네. 반오십이면 괜찮잖아요. 네. 근데 하현상 씨는 네. 그럴 때가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한 그런 생활 별로 안 해봤는데 그냥 뭐 누구나 먹는 거니까 약간 누구나 먹는 거 아니야. 네. 역시 그러니까요. 네. 별 생각을 약간 안 하게 되는 그렇죠. 그냥 체념의 단계. 네. 네. 그냥 드는 거구나. 네. 내가 반하시 됐구나. 25이구나 나만 먹는 거 아니니까. 다 그런 거니까. 네. 다 흘러가는 거니까 라고 하는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 데뷔. 공통점이 진짜 많네요. 두 분 다 정식 데뷔가 2018년도입니다. 오. 어떻게 데뷔하게 되신 거죠? 오. 일단 두 분 다 오디션을 빼놓을 수가 없죠. 흰 씨는 이제 슈퍼스타 K. 그렇습니다. 하현성 씨는 호피폴라로 네. 아까 말씀하신 참여한 슈퍼밴드로. 네. 혹시 두 분 다 나에게 입덕하게 만든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실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슈퍼스타 K 오디션에 나가서 두 개 무대가 인상이 깊었는데 네. 그 첫 번째 에일리 선배님의 하이어 하는 곡을 불렀을 때 교복 입고 네. 아 정말 네. 무대가 꽉 찼었죠. 그, 네. 그 무대와 그 스탠드업 보요 할 때 제가 그 눈물을 흘렸어요. 알아요. 눈물 무대. 그래서 네. 그 두 개 무대가 저한테는 가장 인상이 깊지 않나 네. 합니다. 저도 인상이 너무 깊었어요.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입덕 그 무대를. 아유 친구들이 자주 놀리던 무대여서 네. 놀리던 게 입덕했다라는 뜻으로 놀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걸로 진짜 입덕을 하고 턱이 빠질 뻔했거든요. 아유 아닙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하현상 씨는 또 저는 그 슈퍼밴드에서 했던 1라운드의 비바라비다라는 무대가 있는데 맞죠? 네, 그거를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루프 스테이션으로 꾸몄던 맞아요. 무대, 네. 그게 네. 네. 저는 호피폴라 저도 이거 봤었거든요. 방송을 다 봤었었는데 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어도 다 그 밴드의 모든 팀원분들의 그 분위기라던가 호흡? 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호피폴라 밴드에. 네. 그게 또 무대에서 너무 잘 나오니까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막 엄마 미소 짓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흐뭇한. 네, 흐뭇한. 또 음악도 너무 다 잘하시니까 진짜 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제가 너무 나의 감상평을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두 분의 공통점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 믿듣보. 이제 두 분의 라이브 함께 할 텐데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차 50원 긴문차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먼저 우리 내일 birthday girl인 우리 꽃집 언니 희씨의 라이브를 청해볼 텐데 어떤 노래죠? 네 저의 투유 앨범의 타이틀곡인 투유라는 곡입니다. 또 정키 씨가 또 오, 네, 네 맞아요. 정키 선배님께서 프로듀싱 해주셨고요. 네. 이 노래는 그동안 제가 발매했던 노래의 색깔이 조금 고음도 고음이지만 정키 선배님만의 특유의 그 감성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감성을 조금 더 녹여보자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열심히 했었고요. 네. 또 그래서인지 이 노래는 뭔가 좀 가창력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맞아요. 감성에 조금 더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하듯이 뭔가 네. 가사에 집중해서 네. 너무 좋은 곡이죠. 사랑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희인 박혜원 씨의 To You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헤어질 줄은 알았어 처음이란 이유로 부족한 게 많았겠지 나에겐 잊지 못할 기억인데 함께한 시간의 마지막이 겨우 그런 이유가 됐어 이렇게라도 내게 맘을 전하고 싶어 힘들긴 했지만 고마운 맘뿐이라고 널 마주한 그 점을 기억해 눈을 감고 떠올리면 아직도 내 맘이 서 못한 날이 있어 너를 정말 사랑했었어 결국 헤어졌지만 다시 돌아가도 널 만나 사랑했을 거야 널 마주한 그 점을 맘이 설레어서 수많은 밤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아련해서 떠올릴 수 없어도 넌 아무렇지 않게 나를 잊어간다 꼭 알아줬으면 해 널 마주한 그 점을 기억해 감사합니다. 와, 네, 희인 씨, 우리 박혜원 씨의 To You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부터 언니 해주세요. 오늘부터 나의 언니가 되어주실래요? 와, 듣는데 야, 이 감정이 또 이게 점점 고조가 되잖아요. 네. 야, 언니 꽃집 언니 우리 혜원 언니 아니 정말 아, 이거 나중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이건 낚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현상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정말 보컬리스트시네요, 진짜. 아니, 왜냐면 현상 씨도 옆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리듬에 손바닥으로 타시다가 네. 2절을 들으실 때 갑자기 멈추셨어요. 손을. 네, 그렇죠. 아, 네, 듣다가 땀을 쥐게 하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분위기에 이어서 우리 또 하현상 씨 노래를 들어볼 텐데 앞에서 얘기한 우리 Calibri 앨범의 수록곡인가요? 어, 타이틀곡. 아, 타이틀곡. 등대입니다. 등대. 아, 그렇죠. 우리 하현상 씨의 등대. 어, 어떤 곡인지 설명 짧게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이건 제가 이제 곡 쓰러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가서 이제 아예 곡 쓰러 송캠프식으로 이제 가서 쓴 곡인데 네. 새벽에 이렇게 그 애월에 있는 그 등대 보이는 해변을 되게 많이 걸었어요. 네, 그래 이제 그러면서 쓰게 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아, 네. 너무 기대된다. 네. 그럼 우리 하현상 씨의 등대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네, 튜닝 잠깐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더 돌봐.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 영스트리트 금요일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의 음색 천재, 감성 천재들입니다. 하현상 씨 그리고 흰 박혜원 씨와 함께 웬튜브 귀호강 콘서트를 함께하고 있죠.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5792님, 저 진짜 궁금한 게 가수들은 자기가 노래 잘한다는 거, 끼가 있다는 거 언제부터 알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아직 제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걸 못 찾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두 분 언제 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뭐 음색도 독보적이시고 네. 네. 이번에 하현상 씨부터 예예 아, 예. 네. 언제 하셨어요? 이제 그 K본부의 네. 그 드림하이라는 드라마 네네네 네, 그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그걸 보고서는 아니 세상에 저런 학교가 있나 아 그쵸 그쵸 음악 그럼 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제 약간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좋아지기 시작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기타 치는 게 좋아지고 좋아지고 네, 아 예고 출신이세요? 네네. 네, 어디 학교 출신이세요? 리라 아 리라 네. 또 예고 네 또 두 분 다 예고 또 공통점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동감에다가 공통점이 정말 많네요. 그러면, 네. 역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공통점이 참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엄격하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좋은 이렇게 앨범에 대한 또 곡에 대한 좋은 성과를 이제 뭐 자랑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드렸는데도 좀 너무 엄격하신 분들이시라 네. 절대 너는 특출난 실력도 아니고 운 하나로만 여기까지 왔다. 와.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한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셔가지고 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연습에 끈을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지만 부모님 약간 몸 보셨어요? 아마 들으실 때만 소름이 돋았고 닭살이 막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못 보셨어요? 팔이랑 이런 거? 분명히 노래 부를 때 한번 보세요. 몸을 닭살이 돋아 있으실 거예요. 워낙에 엄격하세요. 한번 몸을 보세요. 몸을. 닭살이 막 돋아가지고 말은 아니, 그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한번 민소매 네. 한번 입히고 네네 바디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타고나신 것 같아요 두 분. 그러니까요. 네. 네. 두 분 다. 하현상 씨도. 아, 진짜, 그러니까. 네. 보컬리스트는 진짜, 네, 진짜. 다르네요. 진짜. 아, 두 분 다. 아닙니다. 두 분 다 타고나셨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두 분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는 이름 토크를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제 질문을 잘 듣고 흰 씨 그리고 하현상 씨 순으로 떠오르는 이름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네. 음악 주세요.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은 누구? 흰 씨? 양파 선배님? 하현상 씨? 스파이더맨? 내가 따라해본 모창이나 성대모사의 주인공은 누구? 흰 씨? 박정현 선배님? 오, 하현상 씨? 하현상 씨? 없어요? 없다면 돼요? 네, 없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언젠가 꼭 한번 콜라보 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 흰 씨? 웬디 선배님? 하현상 씨? 웬디 선배님? 네, 질문 10가지였습니다. 아, 마지막 질문 너무 마음에 드네요. 답까지. 너무 좋네요. 아, 답이 너무 완벽했어요. 정답이. 아, 네, 하나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 누구? 흰 씨는 양파 선배님. 네. 제가 양파 선배님 노래를 들으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약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성이나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많이 배우려고 열심히 양파 선배님 노래를 많이 공부했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딱 얘기를 딱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딱 이게 생각이 나면서 제일 좋아하는 곡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당연히 애송이의 사랑이 아닐까. 한 소절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 네. 아, 나중에 완곡으로 또 듣고 싶네요. 아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하현상 씨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좋아했던 연예인은 누구? 네, 아 연예인이 아니. 아, 연예인이죠. 연예인인가요? 네, 많은 어린이들 아, 그렇죠. 마음 속에도 네. 연예 정말 대스타입니다. 슈퍼스타. 네, 스파이더맨. 정말 뭐 유치원 때부터 방바닥 기어다니고 그랬었어요. 아, 신작 귀여워라. 지금 신작 지금 나왔잖아요. 맞아요. 보셨어요? 아, 당연히 봤죠. 아, 아 한 번 보셨나요? 어, 주저앉고 오열하고 나왔어요. 네, 아, 오열했어요? 아, 저 아직 안 봤는데. 아, 뭐, 괜히 들었어. 근데 뭐 전혀 스포가 아니고. 아, 스포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네. 못 봐가지고. 네. 아, 아직도 좋아하시는. 아, 네, 그렇죠. 아직도 좋아하는 연예인. 1대 스파이더맨 가장. 네. 아, 1대 스파이더맨. 1대 스파이더맨을 좋아해서 방바닥을 기어다닐 정도였다. 의외의 답변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생각하다가 왜냐면은 휜 씨가 양파 선배님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뒤에 스파이더맨 빨리 대답해야 돼서.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좋습니다. 다음은 내가 따라해본 모창이나 성대모사의 주인공은 누구 했는데 우리 휜 씨는 박정현 선배님. 네. 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제 복면가왕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도 네. 개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 그쵸. 그냥 박정현 선배님 성대모사를 하는 걸로 했는데 게스트에 마침 그 정성호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임재범 선배님을 대신 모창하시고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네네. 또 짧게 그 모창 한번 못 안 들을 수가 없죠. 이게 하도 한 지 오래돼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원한 먹었기에 진짜 잘하신다. 아, 못하는 게 없으신 거 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너무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잘하시지?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하현상 씨는 없다. 하지만 하고 싶은 따라 해보고 싶은 네. 모창이나 그런 분들 있으실까요? 아, 이네 다 이제 막 외국 가수들 막 이런 야. 모창을 막 해가지고 아.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너튜브로 하현상 씨 커버곡들을 막 들었는데 외국 노래를 또 팝송을 부르실 때 느낌이 진짜 또 다르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곡을 네. 할 때랑 외국 곡을 부를 때 느낌이 진짜 달라서 약간 외국 분의 가수 모창을 하는 것도 언젠가 진짜 한 명 딱 골라서 하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독보적이셔가지고. 네. 아니 아까 그 노래 등대 부르시는데도 약간 팝 느낌이 나지 않았어요? 그죠? 외국 약간 그쵸? 그러니까요. 애월이라고 하지만 그쵸? 그거 어떻게 영어 가사로 한번 또 바꿔서 등대를 한번 또 네. 불러봐요. 너무 좋을 것 같아 또. 몸둘 바를 모르겠어. English version 이래가지고 다음 앨범에 네. 또 아, 스페셜하게 네. 스페셜 앨범 해서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언젠가 꼭 한번 콜라보 해보고 싶은 사람. 웬디 선배님. 아, 두 분 다 저라고 해주셨는데 그냥 제가 있어서 말고 진짜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신다면 저는 진짜 웬디 선배님.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왜냐면 제가 크리스마스 때 정말 그 캐롤을 부르신 걸 봤어요. 네. 네. 정말 크리스마스 때 네. 캐롤을 부르고 갔는데 너무 네. 일단 발음도 너무 좋으신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유학을 5학년 때부터 다녀왔는데 발음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아니, 음색이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 감사합니다. 기존에 제가 들었던 뭐 톤이나 제가 감히 선배님의 노래를 아닙니다. 부를 순 없겠지만 아닙니다. 와 너무 톤이 너무 예뻐서 다르죠. 제가 팝송 할 때가 조금 뭔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아 너무 그냥 녹놓고 봤어요. 그날 또 미모도 열일하셔가지고 제가 녹놓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언제나 꼭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아, 좋습니다. 네. 듣고 있나 SM? 다음 또 하현상 씨가 네. 이 답을 듣고 또 바로 또 네. 저라고 해주셨는데 네. 또 진짜인가요? 얼마 전에 그 네. 검정 치마랑 까데오 맞아요. 네. 그 네, 제가 되게 지금 듣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또 진짜로 진심으로 네. 진짜 저라고 해주신 거군요. 네, 그래서 까데오 형님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잘 불러주셔서 공항로를 또 들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SM 듣고 있나? SM 우리 A&R 팀 듣고 계신가요? 아 아무도 없나요? 우리 매니저분도 안 계신가요? 제가 어떻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나 이제 그만 되겠다. 아유, 너무 행복하다. 콜라보 가자. 가자. 아, 좋죠. 너무 행복했네요. 아, 여러분들의 질문이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이른 토크로 함께 해봤고요. 다시 또 라이브를 청해 볼 텐데 이번에 먼저 우리 하현상 씨의 오, 네. 라이브를 들어볼 건데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커버곡을 하나 갖고 왔는데 Kings of Convenience의 Cayman Island라는 곡입니다. 좋은 곡이죠. 네. 제가 또 아까 팝송 또 얘기를 했죠. 아, 그러니까요. 홀립니다 또. 네, 완소분들 마음 꼭 잡고 계세요. 또 홀립니다 이제. 네. 하현상 씨가 부른 Cayman Island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street. Following the water, there's a bearded man paddling in his canoe. Looks as if he has come all the way from the Cayman Islands. These canals, it seems, they all go in circles. Places look the same, and we're the only difference. The wind is in your head, it's covering my view. I'm holding on to you on the bike we hide until tomorrow. 씨가 부른 Kings of Convenience의 Cayman Island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Kings of Convenience도 좋아하는데 아, 또 아, 하연서 씨 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팝송 부를 때 또 목소리가 또 다르다.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그쵸? 공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네.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와,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가요를 부를 때와 그렇죠. 팝을 부를 때 무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네. 네, 완전히 느꼈어요. 그렇죠. 초반에 또 흰 씨가 노래 딱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들으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 네. 인트로부터 전 느낌이 왔어요. 그렇죠. 네. 눈을 감고 감상해야 된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실수가 많았는데.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네. 무슨 빠져들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네. 다들 심장 붙잡고 계실 겁니다.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정말 빠져들었습니다. 빠져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에 이어서 또 우리 흰 씨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어, 바로 가나요? 바로 갑니다. 어, 자신이 이 분위기 없어요. 이어서 가야죠. 가야 됩니다. 어, 예. 어떤 노래죠, 우리 꽃집언니? 네,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라는 네. 저의 인생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 네. 너무 좋은 곡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네, 흰씨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난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 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마음이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 봐 oh, oh. 바보처럼 기다려 난 오늘도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너무 예뻤잖아 둘이 매일 설레었지 그때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아,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를 또 라이브로 듣다니 또 이야 제가 진짜 흰 씨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라이브를 들으면서 진짜 호흡이 정말 기세요. 아닙니다. 정말 흰 씨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라이브로 나왔을 때 같은 여자이기도 하고 또 이게 후배이기도 한데 보면서 제가 딱 처음 이 노래 나왔을 때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제가 나 더 분발해야지 나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또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하연수 씨 너무 좋았죠. 이 헤드폰으로 들으면 정말 이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네. 장난이 너무 좋잖아요. 그쵸. 너무 와. 저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해요. 두 분의 라이브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라이브 귀한 라이브 영상은요 방송 후 영스 인별그램에 올라가니까요 이 감동 다시 한번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스 가족분들이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제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희님의 문자입니다. 두 분 다음 생에 태어나는 뭘로 태어나고 싶나요? 꼭 태어나야만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상 씨부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집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요. 네. 왜요 왜 왜? 완전 뭐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네, 나갈 때도 자고 있고 네. 들어와도 자고 있고. 네. 아 그래서. 네. 네. 아 강아지 이름이 뭐죠? 봉구요 봉구. 봉구 아 귀여워라. 네. 아 봉구로 태어나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봉구야.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아 네 봉구야 자고 있니? 아 좋습니다. 봉구로 네. 태어나고 싶다고 하셨고 우리 흰 씨는 저는 저희 엄마요. 어머니 왜요? 네. 뭔가 저희 엄마로 태어나서 제가 엄마를 좀 케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야? 너무 봉구에서 개라 그랬는데 개에서 같은 집안 사람이긴 한데 네. 너무나도 다르네요. 네. 다음부터 희 씨가 질문을 답변하고 현상 씨가 네, 알겠습니다. 네. 가죠. 되네요.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완수분들의 질문들 만나봤고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네. 49,000원 축하 근조화한 49,000원부터 49,000원 배송비 포함 꼭 배달한 사구 플라워 1661 49,000원 사구 플라워 사구 플라워 옆고객 환영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봉구야 기다려. 조금 네. 있다가 네. 집 간다. 조금만 기다려. 네. 아, 네. 너무 웃겨. 아, 네. 오늘 두 분의 라이브 함께해서 저 정말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정말 너무나도 기호강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영광입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하현상의 데려가줘 3부 꾹꾹으로 듣고 전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는 이 빗소리에 창문을 열어 생각에 잠겨 쏟아지는 겨울 신상 세상 편한 룸페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집 반쪽 선물할 때 곰기프트 곰곰이 생각했다 곰기프트 명절 선물도 곰기프트에서 준비하세요. 반촉물은 곰기프트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패트리스 찐따 패트리스 찐따 패트리스 찐따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토핑 패트리스 찐빵 패트리스 찐빵 품격 있다 신선하다 가맹문의 1566-8312 골라 먹진 패트리스 찐빵 대단갈비잖아 대갈대갈대갈대갈대단갈비 대갈대갈대갈대갈대단갈비 미친 가성비 확 빠진 거품 맛 좋은 고기 대단갈비 미친 가성비 대단한 갈비! 대단한 갈비! 꿈과 청춘이 만나는 곳 이비파이.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문화와 예술이 싹트는 곳 이비파이.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은빛 꿈의 날개를 달아줘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문화예술대 글로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집에 있는 짜투리 채소를 가지고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또띠아 에그 샌드위치를 소개할게요. 먼저 양파, 햄, 파프리카는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해주고요. 달걀 두 개로 달걀물을 만들어줍니다. 중간불로 달군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양파와 파프리카 햄을 넣어서 2분 정도 볶아 익혀주시고요. 여기에 그대로 달걀물을 부어 크고 동그란 전처럼 앞뒤로 익히면서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 다음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 살짝 녹았을 때 또띠아 한 장을 얹어주고요. 이 또띠아가 바닥으로 오도록 접시에 담아 반으로 접어주면 또띠아 에그 샌드위치가 완성되는데요. 취향에 따라 케첩이나 토마토, 살사소스를 곁들이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웬디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드디어 막내에서 벗어나게 된 여자. 후배가 생기면 마냥 좋을 것 같았지만 가르쳐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후배가 실수한 걸로 함께 야단을 맞다 보니 선배 자리가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했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고 우연히 노트북을 고치러 서비스 센터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에 섰던 직원을 꼼꼼하게 가르쳐주고 침착하게 달래주던 한 남자를 보게 됐대. 여자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대. 어? 제 차례이긴 한데 저 시간 많으니까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그렇게 여자는 한참 동안 남자의 모습을 지켜봤고 서비스 센터를 나온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났어. 그러다 일주일쯤 지난 뒤 수리받은 노트북은 괜찮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여자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 저기 그 컴퓨터는 너무 잘 되고요. 그것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후배 대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던데 제가 좀 배울 수 없을까요? 그쪽 편한 곳으로 갈게요. 시간 많이 안 뺏을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 여자는 제잘제잘 많은 것들을 묻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아. 그러다 여자는 자기만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미안해졌고 혹시 남자에게도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은 게 없는지 물었대. 그 순간 남자는 의외의 얘기를 했어. 연애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연애요? 저도 연애 기술은 잘 모르는데. 아 근데 그쪽은 후배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해서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말에 남자는 용기 내서 얘기했대. 연애 기술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여자에게 고백할 것 같다고. 이럴 땐 무슨 말부터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사실 뜬금없이 만나자고 얘기한 여자의 제안을 뿌리치지 않았던 건 수리를 받으러 왔던 그날 첫눈에 반했기 때문이라며 진심으로 얘기했고 여자는 부끄러웠지만 그게 싫지는 않았어. 이럴 때 연애 기술이라면 그럼 다음 약속을 잡아야죠. 뭐 밥 먹자, 영화 보자, 근처 산책이라도 가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뭐부터 할래요? 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남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SHY님의 사연이었어요. 회사에서 막내 탈출을 했지만 후배 대하는 게 쉽지 않았던 여자였고 그러다 서비스 센터의 수리기사인 남자를 보고 대단함을 느끼게 되죠. 아, 정말 저는 후배분들을 잘 대하시는 분들 전 부럽습니다. 왜냐면 저는 후배분들도 어떻게 보면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선배분들을 근데 그거를 내가 먼저 다가가기에도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다가가야 되나? 아, 내가 다가가는 게 맞나? 불편하진 않을까? 전 좀 생각이 많은 편이라 소심하기도 해서 그래서 만약에 말을 나눴을 때는 저는 편하게 하긴 하지만 좀 방법을 잘 모르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후배들을 만났을 때 아, 막 아무렇지 않게 서스럼 없이 막 대하시는 선배님들을 봤을 때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후배인 입장으로서는 감사드리고 또 그런 선배님들을 봤을 때는 멋있고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용기를 낸 여자는 남자에게 후배 대하는 스킬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남자는 그럼 자신에겐 연애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요. 와, 벌써 이 남자분 연애 기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 제가 그럼 후배를 좀 후배 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네. 근데 저는 다른 기술이 없거든요. 연애 기술이 혹시 그쪽이 아 벌써 이분 연애 기술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연애 기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아닌가 근데 저 뭔가 누군가 나에게 연애 기술을 묻는다 하면은 전 그때부터 삐그덕거립니다 저요? 제가요? 연애 기술요? 이러면서 삐그덕 되면서 막 약간 고장 날 것 같아요 와 전 못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남자분 여자에게 첫눈에 반했었다는 수줍은 고백도 함께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연 끝에 보니까 그 남자 멋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갑작스러운 고백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급격히 열렸고요. 지금은 1년째 연애 중이랍니다. 이 남자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침착해서 제가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연애 기술을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주신 또 후배를 대하는 방법도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게 많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인 거는 연애하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울 게 많다는 거는

이롭고 안전한 라비스코에서 닥터포켓 퍼퓸 손소독제, 국가공인 만편이 마스크에서 100% 국내산 마스크, 백투더베이직 셀젠에서 피부과학 화장품, 현실주의 화장품 유리프에서 샤이니 키 기획 키페이스, 청소이사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AJC 코스메틱에서 멀티밤 퍼펙션 엔젤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의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웬디 영스트리트, 지금부터는 와니랜드 개장합니다. 금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환상의 나라, 여기는 와니랜드. 와니랜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느낌, feel 충만하게 출발. 와니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2797님입니다 완디가 영수를 하며 새롭게 찾은 자아가 있잖아요. 가끔씩 튀어나오는 욱하는 완디, 욱 완디가 전 너무 귀여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가끔, 아니 자주 욱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나면 별것도 아닌데. 아,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열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꼭 후회를 합니다. 완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욱하는 성격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강력하게 워워 시켜주시겠어요? 부탁드려요. 네, 2797님 제가 그렇게 많이 욱하나요? 아, 저도 이제 영스를 하며 저도 새롭게 저의 그 자아를 찾았죠. 나도 이렇게 욱할 수가 있구나. 제가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되게 좀 잘 참거든요. 내가 이렇게도 욱하고 좀 화를 낼 수가 있구나. 나도 성격 한 성깔 하는구나. 라고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키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표현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뭐 표현하는데 그게 뭐 나쁘진 않잖아요. 항상 담아두면 나중에 터지면 그게 문제입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2797님. 뭐, 어쨌든, 이게 와니랜드니까, 네, 와니랜드 찾아온 우리 2797님의 소원을 이뤄드릴게요. 욱하는 성격이 튀어나올 때, 저는 일단 다시 한번, 욱하기 전에, 마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머릿속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거 욱했을 때, 화를 냈을 때 후회를 할까 안 할까? 내가 욱했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안 줄까? 내가 욱했을 때 내가 상대방이라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내가 욱하겠다 하면 그 자리를 전 좀 일단 피하고 감정 정리를 좀 차분하게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시간을 갖겠다고 하고 진짜 화가 난 이유를 차분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잠시 요런 지금 BGM이 나가고 있죠. 음악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깊이 숨을 한번 따라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1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렵지 않죠? 네, 욱할 때마다 마음을 정리하는 기회다 생각하고 한번 차분하게 다 다스려 보세요. 우리 2797님. 와. 2797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타 몸은 여기까지. 2797님에게는 영세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문자가 하나 와있습니다. 이혜리님, 오늘 휴무였는데도 헬스장 와서 PT 받고 헬스 열심히 했어요. 헬스장에서만 4시간을 보냈네요. 운동만 했는데도 시간이 금방 가네요. 6개월 만에 15kg 감량해서 기분도 뿌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야, 헬스장에서 4시간이요? 야, 진짜 리스펙합니다. 야, 근력 운동을 몇 시간 하시고 유산소를 몇 시간 하신 겁니까? 와, 4시간인데 시간이 금방 갔다고요? 와, 4시간 진짜 리스펙합니다. 6개월 만에 또 15kg 진짜 리스펙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감량도 하고 또 건강하게 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리스펙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몸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혜리님 화이팅! 영시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 Silk Sonic의 Leave the Door Open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하루의 완성 완디와 함께 Today was Wandy. 안녕 BYE. I'm sipping wine, sip. In a robe, trip. I look too good, to be alone. Ooh. My house clean, my pool warm. Just shake, smooth like a newborn. We should be dancing, romancing in the East Wing and the West Wing of this mansion. If you smoke, what you smoke? I got the haze. Purple haze. And if you're hungry, girl, I got fillets. Ooh. Ooh, baby, don't keep me waiting. There's so much love we could be making. Show my I'm talking kissing.